네, 반갑습니다. 도로시와 함께하는 에투 스팟. 오늘은 제 2화 회자 정리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해 주실 이병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병화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퇴근하는데 미디어에서 아주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황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에 대한 불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유한 킴벌리의 윤리경영 문제가 있다. 네. 이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더니 참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네. 네, 유한 킴벌리 윤리경영 담당자 하시는 분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난주에 그 얘기했던 거 말고 이게 우리나라 문제는 아닌데 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브렉시트. 브렉시트. 예. 자, 모두 예상을 뒤엎고 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했다는 뉴스. 자, 이거 사실 저는 사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투표 시작되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주제가 아주 무거운데요, 오늘. 네. 그 사실 되게 근소한 차이로 나와서 지금 뭐 결국은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네. 그 잉글랜드 대륙이 그 몇 개로 나뉘는 거 아시죠? 예, 잉글랜드와 웨일스, 네. 스코틀랜드 옆에 섬나라인 아일랜드까지 있는데 거의 뭐 51.9-48.1 네. 거의 근소한 차이인데 결국은 그게 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뭐 육개 경쟁에서 따온 말인데 그 인생 무상을 말하는 회자 정리 만나면 뭐 또 헤어지게 돼 있다 뭐 그런 걸로 좀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 사실은 이게 좀 아셔야 되는 게 그 유럽 공동체 그 유럽연합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이제 처칠의 유럽이 이제 다 모여서 해야 된다 뭐 같이 혐의를 모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유럽연합이었죠. 그렇죠. 아유, 그런데 영국 가입한 건 73년도예요 전국이 혹시 세계사 관심이 있죠. 세계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근데 전공은 예 저희 자연 미생물학입니다. 네, 미생물학. 네. 황우석 박사 네, 그런 네. 거 했었습니다. 더 주제가 무거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오랫동안 되어 있다가 순식간에 결정된 거라 이게 이제 쉬운 문제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뒤에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네, 거죠? 네, 네. 아 난 또 세계사 전공하시고 자연과학 전공하셔서 그냥 쭉 혼자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네. 뛰어나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참, 이 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저처럼 저도 이제 학교에서는 종교 철학 이쪽을 전공을 했고 심리학. 아 종교요? 예예. 예, 그럼 그리고, 군대에서도 군종교? 아니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아, 철학입니다 철학. 아, 네. 철학이고 심리학 쪽이고 그다음에 또 경영학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네. 이수를 했는데 그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지난 주에 저희가 한번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공간에서. 네, 네. 맞추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네, 정말 대단한 박수 한번 쳐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브렉시트가 된 날 저희 가족은 또 인디펜던스 데이를 또 봤습니다. 아, 그 영화 네. 보셨군요. 네, 영국은 브렉시트, 우리 가족은 인디펜던스. 네, 이렇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예, 나타나고 있고 이미 예상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다들 대비를 하고 있고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지만 결국은 약 10년 동안 예, 실제적인 실무들을 다 끝낸 뒤에서야 비로소 완벽하게 탈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투자자 예, 그 조지 소로스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도 이미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이렇게 생길 실물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와 비슷해질 것이다 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죠? 예, 안 좋은 그렇죠. 의미죠. 네. 그래서 브렉시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국가를 또 중국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중국이요? 예, 중국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국내 금융시장 자체가 영국이 큰 손입니다. 영국이 네. 약 금액적으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4위 정도의 외국 투자를 외국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국이 그렇죠. 브렉시트 함으로 인해서 영국 자내의 어떤 실업률 저하라든가 실물 경제 향상을 위해서 외국에 투자했던 금액을 다 회수해갈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그로 인해서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예, 이런 분들도 컨설턴트 분들도 영국의 실물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뭐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고 금값이 상승하고 네. 일본의 엔화도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엔저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예, 아베 정권이 그러게요. 예, 아베 어쩔 수 없이 또 엔화가 네, 또 엔화가 또 올라가는 바람에 네. 그 정책이 또 무산이 되어질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 나비 효과로 불리울 만큼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네. 모든 기업들이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대기업 할 것 없이 그 자신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뉴스 봤더니 그 오늘 아침에 잠깐 봤는데 요거 투표 다시 하자는 뭐 그런 여론이 또 있더라고요. 네, 투표 예. 다시 하자는 사람들 한 100만 명 되는데요. 그게 뭐 다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다시 할 수 없죠. 아. 오죽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브렉시트 뭐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 뭐 어차피 미디어에 다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이미 투표 결과는 나온 상황인데 뭐 우리나라에 뭐 당장에 무슨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뭐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다 그런 거를 참조해서 우리 기업도 뭔가 좀 유념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지금 앞단에 그 브렉시트 이야기를 좀 가져왔고요. 그 지난주에 그 또 네. 다른 뉴스가 있었어요. 맞습니다만. 그 네.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요거 저 성희롱 예방 강사가 금융 상품을 팔고 되레 성희롱. 자, 이게 뭐 무슨 얘긴가요, 이게? 아, 이건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직장인들은 누구나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온라인 교육으로 받기도 하고 집합 네. 모여서 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네. 지금 이 직장 성희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품질 자체가 워낙 낮습니다. 아주 저질입니다. 품질이 낮고 예. 저질이다. 아, 왜냐면 무슨 말이죠? 예. 아,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네. 40분 동안은 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10분이나 20분은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고 하면서 네. 성희롱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내용을 잠깐 10분 정도 설명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성희롱 예방 교육은 네. 한마디로 저질입니다. 저질 아주 좀 네. 좋은 표현이 나왔어요. 저질. 네. 그 저는 사실 요거를 그 강사가 와서 하는 건 거의 들어본 게 없어요. 네. 근데 와서 지금 이 기사를 보면 네. 되레 성희롱을 했다고 돼 있는데 한번 한번 읽어보시죠. 네. 네. 자, 그 자동차 부품 관련한 회사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한번 볼까요? 이 네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의 직원이 있습니다. 여성분인데 네. 이분이 최근 이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고 불쾌감이 빠져가지고 네. 그냥 치를 떨었다고 하는 건데요. 네. 뭐냐면 중년 남성인 강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여자애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등 이 사실상 언어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직원 여성 B씨 같은 경우에 강사가 직접적으로 성희롱 사례나 방법을 설명할 때는 이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듣기 힘들었다. 아, 그러면 그 강사가 남성인 건가요? 그렇죠. 이 남성분이 여성 성희롱과 성폭력 이런 거와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예시로 들면서 상당히 불쾌한 이런 일을 연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 기업만의 문제, 이 강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성희롱 예방 교육의 오프라인, 즉 집합 교육에서의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정말 보험회사랑 연결이 돼 있고 품질이 너무 저질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 산인공 심지어 산인공에서도 고용보호 환급 과정으로 집합교육이나 집합교육을 승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집합교육을 제대로 이행을 해야만 제대로 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데 네. 지금 온라인상으로만 성희롱 예방교육을 고용보호 환급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평가도 받고 과제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저도 들으면서 귀찮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힘들죠. 예, 이거를 제대로 2시간, 3시간 이렇게 이수를 딱 하면 네. 정말 성희롱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 딱 되는데 지금 집합교육 같은 경우 이런 사례처럼 아니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자기 보험 이야기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은 잠깐 10분 정도 하고 이게 무슨 성희롱 예방교육입니까? 그렇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반성해야 됩니다. 아, 품질 높여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게 좋은 아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네. 이 금융 상품 팔고 대래 성희롱 이거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강사가 남자니까 이제 이런 거지. 그렇죠. 뭐 여자는 아마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결국은 다 설명하고 또 보험 들어라 뭐 그런 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문제네요. 근데 그 신문에 의하면은 네. 김종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글이 있습니다. 네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말씀하시길 법 개정을 통해서 예방교육을 빙자한 금융상품 판매는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한 보완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겠다. 그래서 예, 네. 교육 내실화와 더불어서 연 1회 예방교육이 남녀차별과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 문제 해결 등 네. 네, 그분이 그대로 말하는 걸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 좀 아 이분을 예. 좀 만나보고 싶네요. 김종철 예. 고용부 그러니까. 여성고용정책과장. 예. 지금 오프라인 집합교육에는 난리입니다. 김종철. 아니 보험회사 대부분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사 한 명 데려다 놓고 얼마 주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강의하는 게 어떻게 여성 그렇죠? 예, 예. 여성 해방이고 성희롱 예방교육입니까? 이게 말이 맞아요.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사이버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직접 평가도 받고 과제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집합교육 하는 듯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고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또 다양한 예시들이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네. 온라인 교육으로도 충분히 제대로 된 품질 높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집합교육 이거 없애야 돼요. 네. 왜냐하면 금융보험회사 아, 직원들이 왜 와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안 됩니다. 우리 김종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예방교육을 빙자한 금융상품 판매는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천해야 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에토스 지인과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뭐 물론 모든 회사가 다 이렇게 불법적인 저질 강사가 와서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 좀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한 예. 거. 예. 그러니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그렇죠. 지금 집합교육으로 혹은 금융상품 정보 회사들이 보험회사들 대부분 보험회사들인데 이런 분들이 집합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는 미명하에 자기들의 상품을 설명하는 거. 네. 그리고 그게 마치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처럼 수료증을 주기도 하고요. 인정서를. 그걸 또 정부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고인물이 썩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도대체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도 이준호 씨 문제가 예, 검찰에 고소됐다. 아, 그 서태지와 아이들? 네. 아, 그분. 네. 그 클럽에서 또 성희롱을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분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또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사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법정 교육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성매매 방지, 가정폭력 예방, 개인정보 보호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군가는 그걸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체크해주는 것이 결국 그걸 인정해주는 정부기관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이걸 제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전문성 없이 불법적으로 많이 행해졌던 이런 집합교육을 이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저도 좀 동의를 해요. 저 사실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지난주에 저기 제가 경기도에 있는 뭐 사회복지시설 몇 군데 좀 방문을 했었는데 법정의무 필수교육들은 기관마다 시설마다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관할 구청이나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인가된 강사가 나가겠죠. 네, 문제 그렇죠. 없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주변 대학교에 이제 의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테고 근데 놀라운 건 백스로 그냥 이렇게 막 홍보하듯이 아유. 법정교육을 하라고 뭐 오는 시설도 네. 있더라고 하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들 오면 이런 문제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정해진 기준이 없고 각 회사나 시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실 또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죠. 네. 이 규모가 작은 시설에서는 직원 중에 한 명이 네. 예, 구청이나 이런 데서 개최하는 법정 교육 강의를 듣고 와서 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그 시설에 혹은 기업에 그 직원들을 교육을 하는 스스로 자체 교육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흉내만 상황이라고 낸다. 저는 보여집니다. 또 관련 자료를 전문적으로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자료들만 획일적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네. 또 이걸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작은 규모의 시설이나 기업이나 단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를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누군가는 앞서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윤리경영 법정교육 전문기관에 네. 맡겨야 되고 그 중에 일부분은 사이버로 대부분 진행을 네. 하는 게 좋겠고요. 왜냐하면 사이버로 해야만 기록에 남고 네. 예, 기록에 남고 또 다양한 자료들을 온라인에서 볼 수가 있고 하기 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법정교육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전문 기관으로부터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백스를 받아서 뭐 어디서 강사를 데려오든 뭐 자체적으로 하든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온라인 교육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뭐 보험을 들어주고 교육을 받든 뭐 자체적으로 돌리든 그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죠. 모르니까. 아, 예. 예, 이런 온라인이 있어? 그런 정보를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이런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 제가 뉴스 또 한 토막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죠. 네.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성희롱 예방이나 성희롱 교육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건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교육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진지하게 우리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진지하게 사내에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뭐, 그 어떤 거를요? 성희롱 문제를요? 네, 그럼 그걸 진지하게 그걸, 아. 그럼요. 내세우고 겉으로 내세워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만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되되 이거를 고용노동부나 산인공이나 여성가족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즉 네. 고용보험 환급이 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라고 하면 산인공에서도 동의를 해주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네, 제대로 된 품질 높은 교육을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당장 그 사이버로 할 수 있는 그걸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은 아 배고프네요. 네. 아 예,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네. 네. 예. 식사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아 했습니다. 아, 예. 그 저희 방송 그 한 주간의 국내 주요 이슈 및 기업 가치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현 주소를 짚어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이나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고객센터 이메일 등으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자, 도로씨를 만나실 때까지 안녕! 아, 고생하셨습니다.